10일 김지연입니다. 여러분이 설치하신 어플리케이션은 2017년 2월 3, 4일 양일간 물리예술공장에서 있을 트랜스페런트 뮤직, 투명한 음악 공연 관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연 전 일주일간 시연방송으로 안내 멘트를 내보내고 있으니 공연장에 오시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연은 헤드폰과 네트워크 접속으로 관람하는 형태입니다. 각각의 단말기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정보가 다르므로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과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고 입장해 주세요. 스마트폰 비행 모드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활성화해 주시고 iOS 단말기는 방해 금지 모드,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RMS 중지로 활성화해주세요. 관람 도중 전화벨을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트워크 접속이 안정적이더라도 관람 도중 오디오 신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후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트랜스페런트 뮤직, 투명한 음악, 앨범 발매 및 프로모션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좋은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 참 대단해요. 그렇죠? 8419님, 집에 TV가 없어서 항상 라디오를 틀었는데 처음으로 카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했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도 라디오에 참여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해요. 방송만 안전하게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듣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지 그랬어요. 신청곡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인사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8419님, 환영 선물로요. 커피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좋대야. 다른 사람은 못 사주거든. Okay, I thought...